잡담하다 갑자기 녹음을 시작했어. 자, 이번에 이제 3부는 EPL 이번 주 프리뷰, 13일날 하는 프리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네. 13일부터 15일까지인가요? 이렇게 쭉 이어서 하는 것 같은데. 네, 뭐 이제 시즌 개막하면 뭐 13일부터 다음 연도 몇 월이죠? 5월? 5월까지. 계속 일주일마다 있죠. 자, 저희가 뭐 많은 경기가 있지만 이 많은 경기 다 해드릴 수 없어요. 우리도 아무리 전문가도 제가 봤을 때 구할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아니, 그 뭐 비엘사 축구방 있지 않는 이상 그 뭐 비엘사 막 축구방 따로 있어가지고 막 그 VOD 막 이렇게 막 다 꽂아놓고 막 이 그런 축구방이 있지 않는 이상 거기서 한 1년 공부하고 싶긴 한데. 아, 그런 거 있어도 그런 거 있어도 이 오프닝, 아니 오프닝이라 이 프리뷰 시즌 개막전 이거 다 조사하려면 1년도 모자랄 것 같은데, 어쨌든 수많은 경기가 있는데 저희가 일단 작년 우승팀 레스터랑 주요한 팀 뭐 맨유, 토트넘, 맨시티, 첼시, 아스날, 리버풀 이 팀 위주들로 일단 개막전 프리뷰를 한번 짜봤거든요. 네, 일단은 레스터랑 맨유는 커뮤니티 실드 얘기하면서 2부에서 일단 좀 다뤘으니까. 네, 뭐 더 얘기하고 싶으신 거 있나요? 아니요. 네, 뭐 적당히 다루고 가죠. 뭐 일단 레스터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번 시즌도 뭐 기대가 되지만 챔피언스리그 나가기에는 약간 스쿼드가 얇은 게 좀 걱정이다. 뭐 그 정도. 일단 이 레스터가 개막전에서 붙는 팀이 이번에 승강에서 올라온 헐시티란 말이에요. 아, 네. 근데 헐시티가 일단 지금 문제가 너무 많은 팀이라 이 경기는 너무나도 쉽게 레스터가 이길 것 같은데 헐시티가, 문제는 네. 헐시티가 지금 감독이 없어요. 아, 스티브 브루스 감독이 떠난 1주 전인가 2주 전인가 떠났단 말이에요. 아, 그 기사 본 것 네. 같아요. 감독이 떠나고 아직 감독을 못 정했어요. 아니, 왜 승격 시켜놓은 감독을 왜 잘랐지? 자른 게 아니라 다른 데 간 건가? 다른 데, 일단 브루스 감독이 그 샘 엘란다이스 감독이랑 잉글랜드 감독 후보에 올라가지고 둘이 그때 경합을 하고 일단 그 떨어지고 나서 약간 기분 상했던 게 있고 그러면서 자숙의 시간이나? 네, 자숙의 시간을 뭐 그런 식으로 보내는 걸 수도 있는데 지금 헐시티가 너무 상황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재정적으로 그렇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힘든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영입도 한 명밖에 안 했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 한 명도 누군지 모르겠는 선수를 영입을 해갖고. 네, 그래도 방출은 없지 않아요? 최근에 했어요. 아, 했어요? 모하메드 디암의 주전 공격수를 뉴캐슬로 보내버려가지고 저기 이브리그 팀한테 보냈네. 그러니까 아니 이게 지금 신기하다니까 약간 뭔가 디아메가 EPL이 경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디아메를 보내버렸으면 공격은 또 누구 세우겠다는 영입은 안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아 요즘 뭐라 해야지 이적 시장이 되게 재밌는 게 그 아스날은 챔피언스리그 팀인데도 영입을 하나도 성사 못 시키고. 그쵸. 그리고 맨유는 유로파 팀인데도 거액의 빅사이닝 다 성사시키고 지금도 뉴캐슬은 2부 리그 팀인데 저기 1부 리그 이제 프리미어리그 구단의 주전 공격수를 빼오고 헐시티는 지금 일단 헐시티가 구단주도 최근에 뭐 경강상 악화로 인해서 뭐 경영진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영입도 흐지부지하고 오히려 주전 공격수는 내주고 그러면서 전력도 분석이 안 되는 상황에서 레스터 같은 경우는 전력이 이번 시즌 어떻게 보면 좀 더 강해졌다고 볼 수 공격적으로는 강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2년 전에는 레스터가 승격팀이었잖아요. 헐시티가 기존에 있던 팀이고 그랬죠. 둘이 이번에 입장이 바뀌어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저는 이 경기는 레스터가 무난하게 이기고 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난 커뮤니티 실드 경기 보니까 아, 레스터가 진짜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 싶어요. 뭐 어떻게 본머스란다. 저기 헐시티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 감독이 없다는 게 그 자기네 배를 이끌어줄 선장이 없다는 게 약간 불안 요소로 작용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혹시 알아? 감독 대행이 막 빅사이닝 하는 거지 뭐. 디마테오? 디마테오? 이제 그 다음은 맨유하고 본머스를 볼 건데 맨유가 작년 시즌 너무 못했지만 작년 마지막 리그 마지막 경기 유로파 확정지회 때 만난 팀이 본머스였거든요. 그 경기에서 맨유가 3대1로 승을 해줬고 본머스가 작년에 승격을 하고 초반부 전반기엔 정말 잘했다. 후반기에 급 하강세를 타면서 강등의 위기까지 갔다가 15위로 잔류를 했는데 간신히 잔류했죠. 예. 진짜 일단 맨유는 이 경기에서 래시포드가 나올 가능성이 큰 게 작년 이 경기에서 래시포드가 골을 넣었어요. 본머스하고 경기 마지막 경기에서 래시포드가 골을 넣었고 래시포드 루니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도 선발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본머스는 이번에 엄청 큰 영입이라기보다는 약간 어린 선수들 위주로 영입을 좀 했는데 조던 아이브 리버풀의 조던 아이브나 조던 아이브 같죠. 그리고 수비 쪽에서는 첼시의 나다나케를 임대로 영입을 했고 나다나케가 지난 시즌에 좋았거든요. 네. 작년에도 본머스 했지 않았나요? 본머스였나? 작년에도 본머스 임대로 기억을 하는데 다른 팀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썬더랜드 쪽이었나? 약간 빨간 유니폼이었는데 본머스도 빨갛긴 하네. 뭐 아무튼 어쨌든 네. 작년에 아케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아이브 선수도 뭐 워낙 못하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본머스는 경험이 노련한 이런 선수들 노련한 선수 영입보다는 약간 좀 어리고 프레시한 선수들 위주로 영입을 하면서 약간 기동력을 노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든 전력상으로는 아무리 봐도 아무리 어떻게 씻고 뜯고 물고 이래도 맨유가 더 우세하고 1500억짜리가 대기 타고 있는데 이 무리뉴의 리그 첫 경기는 무난하게 승리를 할 것 같고 이 경기에서 막 비기고 간다 그런 맨유 무리뉴 둘 다 일단 위험하죠. 예, 네, 위험할 것 같아요. 위험하다기보다는 의지간이 욕먹겠죠 진짜. 엄청 약간 파날이 맨 처음 왔을 때 영이 엄청 많이 하고 그 지랄했을 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되지 않을까. 파날은 논외로 하자. 자, 그 다음은 어느 경기 할까요? 뭐 아무래도 가벼운 경기를 먼저 하고 가벼운 경기를 먼저 할까요 그럼? 그럼 맨시티 썬더랜드부터 할까요? 맨시티 썬더랜드? 아 썬더랜드 저거죠 그 잔류왕이 새로운 잔류왕이 됐죠 이번에 이어서 어마무지해요. 네. 몇 시즌째 잔류지 이게? 엄청 기성용이 새로운... 썬더랜드 있을 때부터니까 한 3-4시즌? 네 위건에 이어서 썬더랜드가 잔류왕이 됐고 근데 위건도 그렇게 버티다가 마지막에 결국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 시즌 썬더랜드 주목해야 되는 게 과연 이번 시즌도 잔류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 네. 일단 이 두 팀 이 경기에 대해서만 좀 정보가 좀 많이 부족해요. 왜냐면 썬더랜드가 영입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썬더랜드 쪽은 네 많이 조사를 저도 못했어요. 저도 못했고 일단 맨시티 같은 경우는 많이 했죠. 맨시티 뭐 르노이 사네도 했고 긴도간도 했고 뭐 부상이긴 해요 긴도간이. 긴도간은 뭐 어차피 개막전에 못 나올 것 같고 2, 3주 있다 나옵니다. 사중가도 있다 일단 나온다. 논리토도 데려왔고 뭐 진첸코 네. 뭐 가브리엘 헤수스 뭐 이렇게 데려왔죠. 정말 근데, 이 네. 핫한 선수들 영입을 많이 한 게 맨시티인데 일단은 진첸코라든가 르로이 사네 가브리엘 헤수스는 약간 한 2-3년 뒤를 보고 사온 영입이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르노이 사네는 바로 스털링을 밀어낼 수 있는 즉시 전력감이라고 믿는. 스털링은 아이씨 너무 스털링이 리버풀에서 네. 너무 거품을 많이 끼고 왔다가 맨시티에서 거품 다 걷어내니까 별거 없네. 이 선수가 과연 800억 주고 데려왔을 만한 선수였나 싶은데 이 르노이 사네는 500억만 주고 데려왔단 말이에요. 682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300억 차이 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2-300억 차이 나는 후배가 이 선배를 밀어낼 것 같은데 일단 돈을 많이 줬으니까 밀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전 아무래도 이번 시즌에 돈을 많이 썼으니까 그만큼의 기량을 보여줘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뛸 것 같긴 한데 일단 맨시는 선수보다도 더 큰 영입을 한 건 바로 감독이죠. 펩 과르디올라를 네. 영입을 해서 드디어 맨시가 데려왔어요. 아 이번 시즌 일단은 펩부터 시작해서 무리뉴, 콘테, 뭐 라니에리, 포체티노, 뭐 벵거 어마어마하죠 진짜. 이제 이 EPL에서 감독 삼국지가 벌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옛날에 그 세리에아 7공주 시절처럼 어쩌면은 이번 올 시즌부터 가능하지 않을까 그 7공주 EPL 7공주가 저는 EPL 이건 삼국지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거의 뭐 아, 그리고 스토리가 다 재밌어. 맨시티가 펩을 데려오니까 맨유가 무리뉴. 질라탄 이제 무리뉴 데려오고 이제 이제 맨체스터의 엘 클라시코가 그쵸. 이제 생겼고 그러면서 맨유가 또 질라탄을 데려오면서 질라탄과 펩의 대결도 굉장히 흥미로워졌고 예 그리고 뭐 첼시 뭐 맨유 경기는 뭐 무리뉴 더비 뭐 이렇게 생기고 굉장히 흥미로워요 재밌어 엄청 재밌어요 뭐 맨유와 아스날과의 이제 원래 더비에서 이제 또 무리뉴가 맨유로 들어오면서 벵거랑 또 숙적이잖아요 둘이 그쵸. 예 완전 얽히고 설키는 게 진짜 EPL 예능이야 진짜 다음 시즌은 뭐 선더랜드야 항상 근데 선더랜드 웃긴 게 얘네도 빅클럽들한테는 약간 강한 명모가 있단 말이에요 도깨비 팀이라 이번 경기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작년 시즌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이번 영입한 선수들로 봤을 때는 맨시티가 너무나 쉽게 이기고 들어갈 그런 경기로 예상이 되고요 네. 이제 그 다음으로 좀 가벼운 경기는 첼시야. 아, 이 경기가 좀 셀 수도 있다. 작년 순위로 봤을 땐 에버튼 토트넘이 좀 더 가벼운 경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경기가 좀 웃긴 게 에런 레논이 지금 토트넘에다 에버튼으로 이적을 했잖아요. 네. 이 에런 레논 더비가 될 수도 있고 감독들이 둘 다 사우스햄튼 출신이에요. 포체티노가 14-15 시즌에 네. 사우스햄튼을 맡았고 쿠만 이번에 새로운 에버튼 네. 쿠만 감독이 15-16 시즌 사우스햄튼 감독이었기 때문에 전임 바로 전후임 감독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사우스햄튼 더비도 될 수 있는 그런 경기들이 보통은 색깔이 비슷한 경우가 그쵸? 많죠. 네, 그래서 이번 경기가 약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경기들이 또 재밌어요. 네. 이 감독들의 전략 싸움이 어마무지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우스햄튼이 분명히 강한 팀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두 팀이 한 그 14-15 두 팀 두 시즌 다 10위권 이내에 잔류한 네. 그 시즌이었기 때문에 그 전략 싸움이 어마무지할 것 같고 사우스햄튼은 일단은 약간 유치원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육성 그 셀링 클럽이잖아요. 네. 그리고 네. EPL의 거의 유일한 셀링클 네. 유소년부터 해서 셀링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아, 이, 진짜 사우스햄튼 잉글랜드의 미래를 보려면 사우스햄튼을 봐라 약간 이런 맞아요. 이런 말이 어울릴 정도로 네. 그리고 이제 이 두 감독들이 이번 시즌 영입을 한 것도 봤을 때 그리고 쿠만 감독이 이 알짜배기인 에버튼 팀에 그 조직력을 어떻게 잘 다져서 이 토트넘과 상대를 할지. 네. 그 토트넘은 이번 이적 시장에서 완냐마랑 기존에 잘해주던 다른 라인업들이 다른 스쿼드가 어떻게 잘 어울려줄지. 뭐 얀센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경 이제 리그에서 에레데비지에 맞나? 네, 거기서 이제 34경기 27골 6도움을 올렸다고 해요. 그 엄청 좋은 성적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아마 해리케인의 백업 이제 그 최전방이 해리케인 말고는 토트넘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손흥민을 올려서 쓰기도 했었고 또 뭐 다른 누구 있었나? 뭐 라멜라는 그냥 윙이고. 아무튼 뭐 그래서 전문 공격수가 해리케인 말고는 딱히 답이 없었는데 네. 얀센을 데려오면서 이제 최전방에도 더블 스쿼드를 기록하였고 그리고 뭐 파시오라는 윙어를 또 데려오면서 이제 또 스쿼드를 구축했죠. 그리고 완냐마를 데려오면서 중원도 구축을 이제 더블 스쿼드로 구축을 했고 이러면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손흥민? 손흥민 어떡하지? 저도 지금 한 줄 적어놓은 게 흥민이 잊혀질 수도 나름 점점점 적어놨는데 흥민이가 손흥민 선수가 안 잊혀지려고 올림픽에서 너무 열심히 뛰어요. 아 그리고 저기 ICC에서 라멜라가 또 날아다녔죠. 그렇죠. 아, 근데 라멜라는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영입해온 14-15 시즌에는 약간 적응을 못한 것 같은데 그리고 손흥민이 오히려 약간 촉진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손흥민 영입하면서 라멜라가 갑자기 날아다녔어. 이 라멜라 역시 괜히 이 세리에를 씹어먹고 온 위어가 아니었거든요. 세리에를 로마에서 씹어먹고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못해줄 리는 없는데 역시 잘해주고 있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과연 어떻게 될지는 올림픽에서 정말 잘해줘야 소스팀 가서도 그나마 기회를 얻을 것 같은데 지금 왜냐하면 워낙에 이놈의 토트넘의 윙어 자원이 좀 많아요. 에릭센 뭐 에릭센은 뭐 굳이 윙어를 안 봐도 일단 그 자리 에릭센의 자리는 대체 불가하죠. 네. 그리고 누구지 그 라멜라 그리고 아 또 있는데 왜 나도 기억이 안 나네. 아 나단 나단 아닌데 누구지 이게 아프리카인가 나 알제리가요 어디지 모로코인가 하여튼 아 왜 기억이 안 나지 진짜. 아 걘 샤들리. 아 샤들리 아 샤들리도 있고 진짜 샤들리도 뭐 워낙 못해주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꼭 모여 하나씩 해주는 선수고. 네 그리고 델레알리가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에릭슨이 왼쪽으로 가 그런 경우가 하고, 좀 많이 있어서 네 이제 거기다가 완야마를 사왔으니까 에릭 다이어랑 완야마 투 볼란치 쓰고 아마 델레알리는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올린다면 에릭슨이 다시 윙으로 돌려버리 왼쪽 라멜라 오른쪽 이렇게 쓸 것 같은데 이 손흥민 선수가 정말 올림픽에서 일단 아직까지는 흐름이 좋죠. 올림픽에서는 네 이 이번에 올림픽에서 보여준 모습을 계속 이어줘야 소스팀 가서도 잊혀지지 않을 수 있고 다시 이적을 안 하고 EPL에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눈에 보는데 일단 RCC에서는 너무 못했어요. 일단은 그리고 토트넘이 또 눈에 띄는 게 아웃이 없어요. 그쵸? 방출이 눈에 띄는 눈에 띄는 방출이 그렇게 없어요. 거의 주전급 선수들이 다 이미 예 지키는 일단 내실을 다 제대로 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트넘이 빅클럽에 이제 반열에 들 수 있지 않을까. 이 토트넘이 드디어 챔피언스 리그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제 가닥을 잡고 네. 이 완야마라는 중원을 영입해주고 이 윙어들 자원을 다 기존에 지켜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조금 불안불안한 게 이제 중앙 수비 자원이죠. 그렇죠. 저도 지금 걱정하는 게 수비예요. 이 수비가 항상 불안하단 말이에요. 토트넘 이게 지금 베르통헌이랑 알더베르트를 제외하고는 비머 정도, 비머 빼고는 불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알더베르트랑 베르통헌 둘 다 부상이에요. 그래서 비머 이번에 이제 그 친선 프리시즌에서 이제 비머랑 또 누구 나왔었죠? 제가 토트넘 경기 자세히 안 봤어요. 또 누구 한 명 있었는데 그렇게 둘을 썼는데 엄청 불안했단 말이에요. 근데 완야마 선수가 제가 그 센터백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도 완야마는 센터백보다는 제기량을 해주려면은 올리는 게 낫긴 한데 네. 지금 만약에 이 불안한 상태면 완야마 선수가 시즌 초반에는 센터백을 보고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에릭 다이어도 센터백이 가능하죠. 하죠. 가능하긴 하죠. 네. 네. 어떻게 될지는 그나마 이제 포체티노 감독만 알고 있을 텐데 이 경기를 오픈해봐야 저희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경기가 중요한 게 네, 센터백이 어떻게 이제 에버튼은 또 루카쿠가 무서운 괴물이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물론 에버튼이 루카쿠를 지켜낼 수 있을까. 스톤스도 지금 위험하죠. 맨시티로, 네, 맨시티로 갈 것 같은데 거의 확정 난 것처럼 맨시티 이제 언론에서 퍼뜨리던데 일단 근데 뭐 이 존 스톤스랑 루카쿠만 지켜내준다면 이번 시즌 에버튼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작년에만 좀 나빴지 그 전에 네. 그 전 시즌들은 성적 괜찮았단 말이에요. 작년 시즌만 좀 이상하게 좀 루카쿠가 그렇게 골을 많이 넣는데 왜 순위가 그럴까? 와, 근데 에버튼도 문제가 지금 수비진들이 약간 노세를 많이 했어요. 베인스도 이제 30줄 들었고요. 네 그렇죠. 베인스도 30줄이지 센터백들 뭐 피해 자격 하든 원래 기존에 해준 선수들도 다 노세를 해버렸지.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에버튼도 수비가 그리고 스톤스가 이제 불안하니까 스톤스가 이제 뭐라지 그 다른 수비 라인이 좀 불안하니까 자기도 약간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쵸. 일단 그러다 보니까 멘탈이 좀 흔들렸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시즌 전반기에 너무 컸던 것 같아요. 후반기엔 잘 버텨줬는데 어쨌든 뭐 만약에 이번 첫 경기까지는 루카쿠랑 스톤스가 나와준다면 에버튼도 뭐 윙어들 뭐 데올로 페우든 뭐 네이 스미스든 뭐 이렇게 활발하게 뛰어준 선수들 많기 때문에 네. 에버튼도 무서운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무승부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토트넘의 한 표 가십니까? 2대1 승리? 한번 봅시다. 아, 나 이런 피묻히기 싫어하는데. 아, 내가 하면 지더라고 꼭. 방구성이야? 아니 나 진짜 요즘 스쿼 저 맞추는 거 못하는 거 같아. 나 옛날에 유로 2008 때는 다 맞췄는데 진짜 결승팀 두 팀 딱 집어가지고 딱 맞췄는데. 자 이제 좀 무게감 싣고 들어가면 첼시랑 웨스트햄 경기가 있죠. 아 파예의 웨스트햄과 콘테칸테의 첼시. 아 근데 과연 파예 선수가 이번 첫 경기부터 나올까가 싶어요. 아무래도 유로 결승 그쵸 이 피로가 어떻게 될지 좀. 프리시즌 경기에서 뛰었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 어제 경기 안 뛰었어요. 유벤투스랑 경기 안 나왔는데 3-2로 졌죠? 네. 근데 그 경기에서 앤디 캐롤이 두 골이나 넣어줘서 앤디 캐롤의 부활일지 다시 벌어올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잠깐 반짝 뜬 거일지. 자 이제 근데 이제 재작년하고 작년에 웨스트햄이 꽤나 무서웠단 말이에요. 아 작년에 진짜 무서웠죠. 근데 이번 시즌 프리시즌도 이렇게 성적은 좋진 않지만 경기 결과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 그렇게 큰 경기로 진 경기는 없어요. 그 유로파 예선도 그렇고 그 이번 최근 마지막 경기 어제 마지막 경기까지 봤을 때 경기 골이나 골득실 이런 거 봤을 때 크게 나쁘진 않았는데 일단 문제는 원하는 공격수 영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중원에서 해줬던 송이 약간 떠났다는 그 문제도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어제 경기 봤을 때 캐롤이 약간 살아나고 있고 그 송이 떠난 자리를 페굴리라는 선수로 메우는 낫기 때문에. 아 페굴리가 들어왔구나. 그쵸. 혹시 그래도 이 조직력이 송으로 2년 동안 다져놨던 송이라는 그 조직력이 어떻게 될지가 일단 저는 그게 관건이 웨스트햄의 관건인 것 같아요. 아무리 파이가 있어도 그래도 웨스트햄 그래도 공격력은 무서워요. 에네르발렌시아도 있고 앤디 캐롤도 있고 파예도 있고 캐롤도 있고 캐롤이 지난 시즌 말미부터 그래도 조금씩 그쵸. 해줬거든요. 시즌 초반에 부상이라 못 나오다가 말미부터 조금씩 해줬거든요. 예, 그래서 웨스트햄도 이번에 워낙 선수 이제 그 7팀 아까 얘기했던 그 7팀이 선수 보강이 너무 이제 빵빵하게 하니까 그쵸.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웨스트햄도 또 하나의 이제 고춧가루 팀이 되지 않을까. 웨스트햄 역시 이번 시즌 전반기에도 또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수 있는 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웨스트햄도 유로파리그 나가죠. 그쵸. 네. 그러면서 네. 그래도 저는 네 7위 안쪽은 좀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은 유로파리그도 병행하고 하는데 이제 첼시, 리버풀 유럽 안 나가죠. 그쵸. 유럽 다양자 안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팀들 같은 경우에는 노하우가 있어요. 이제 유럽 대항전이랑 같이 이렇게 하면서 순위를 지키는 노하우가 있는데, 네 웨스트햄 같은 경우는 그게 아무래도 관건일 것 같아요. 유로파리그. 유로파리그가 챔피언스리그보다도 경기 수가 많잖아요. 훨씬 많죠. 두 경기에서 네 경기가 네 많죠. 경기 네 경기 정도가 거예요, 많죠. 경기. 네 경기 정도가 많죠. 아, 어쨌든 네, 그게 아무래도 관건이 아닐까. 이 공격수 영입이 과연 어떻게 될지 원했던 칼로스 바카를 놓쳤기 때문에 과연 누구를 지금 링크되는 게 마리오 고메스 링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마리오 고메스 바르셀로나랑도 링크다. 그러니까 링크가 너무 그러니까 웬만한 돼 있는 링크되어 있는 공격수 다 웨스트햄도 링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바카 영입 실패하면서 그쵸. 네. 일단 웨스트햄도 공격수를 찾는데 일단 눈을 불키고 있기 때문에. 나 이 경기 방금 다시 봤는데 런던 더비네. 그쵸. 방금 깨달았네. 런던 더비였네. 그럼 야, 첫 경기부터 이렇게 이번에 좀 빅경기가 많아요. 네, 생각보다 1라운드부터. 그리고 이제 첼시 한번 보죠. 네. 첼시는 함장이 일단 선장님이 바꿨잖아요. 콘테로 바뀌었고 선장님이 바뀌었고 캉테라는 단단한 어떻게 보면 마티치 혼자 해주던 그 중원을 같이 받쳐줄 수 있는 캉테라는 자원이 들어왔고 어쩌면은 콘테 감독이 이제 4-2-3-1도 종종 쓰지만 4-2-4를 쓸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마티치와 오히려 캉테가 경합을 할 가능성도 있고 왜냐면은 파브레가스가 뿌려주는 그런 볼줄을 좀 기대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마티치와 경쟁도 가능하고 또 빅앤스몰 조합도 가능하고 그쵸. 하니까 그리고 콘테 감독이 전술 지략가잖아요. 진짜 그쵸. 진정한 지략가잖아요. 콘테 감독이. 그래가지고 다양한 쓰임새, 다양한 조합이 기대돼요. 칸테의 영입은. 뭐 칸테의 영입 말고도 그 이외에 뭐 트라오레나 비추안이었나요? 바추아이. 바추아이 이런 네. 식으로 공격수도 여러 명 영입을 했고 일단 지금 영입만 한 걸로 봤을 때는 이탈리아 스타일을 첼시에 입혀놓겠다라는 콘테 감독의 그 확고한 생각이 이미 눈에 보이고 네. 이제. 이탈리아 스타일로 보자면 공격 위주보다 일단 수비에 집중을 한 다음에 네. 수비가 왕성됐을 때 공격으로 넘어가는 그 스타일이기 때문에 과연 이 이탈리아 옷을 입은 첼시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 경기에서 저는 약간 기대가 되네요. 첼시의 모습. 근데 첼시가 또 불안한 점이 첼시도 수비가 좀 얇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왼쪽에 아스필리쿠에타. 왼쪽에 왼쪽에 아스필리쿠에타. 지금 나다나케도 떠났죠. 그쵸. 바바도 떠났어요. 질로보제도 떠났어요. 네, 질로보제도 떠났고. 없어요 그. 네. 왼쪽은 진짜 탄코 말고 없어요. 아스필리쿠에타. 그리고 센터백에 케이힐, 테리, 조우마 그리고 걔 나 아 무슨 가즈마였는데. 뭐래? 그 미국에서 지난 시즌에 데려왔던. 아 누군지는 알겠는데 이름을 모르겠어. 네, 걔 이렇게 있는데 얘는 콘테 감독이 처음부터 이제 프리시즌 중간에 얘기를 했어요. 언급을 했어요. 임대 보낼 거라고. 왜냐면 너무 어려요 아직. 전술 이해력이 좀 딸려서 경험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인터뷰를 했고 그 다음에 센터백 그러면은 조우마 3명이야 3명. 네 조우마 테리 케일 이렇게 3명인데 아무래도 한 자리는 조우마가 부상에서 복귀를 한 10월에 해서 10월쯤에 한다 해요. 지금 또 부상이야 조우마가. 두 명으로 돌려야 돼. 테리 케일이야. 서른이 다 넘었어. 테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다음에 오른쪽은 이바노비치. 이바노비치가 작년 시즌부터 좀 그 카라스를 타고 있긴 한데. 네. 아이나라는 또 젊은 선수가 있긴 있어요. 아 그쵸. 네. 근데 이 선수도 네. 경험이 약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부족해서. 근데 저는 센터백은 큰 걱정이 없는 게 그 테리는 약간 기동성이 떨어져서 문제가 있다 치면은 그 기동성이 뒤에서 케리가 스위퍼 형식으로 약간 받쳐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저는 약간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테리 선수가 앞에서 약간 벽을 치다가 뚫리면 뒤에서 케리 막아주는 형태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센터백 쪽은 네. 워낙 이제 축구란 게 변수가 많으니까 그쵸. 작년에 누가 첼시가 그렇게 무너질 줄 알았겠어요. 네, 스쿼드가 얇으면 이제 또 수비 스쿼드가 굉장히 얇잖아요. 지금 앞선에 비해서. 그렇죠. 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불안한 거예요. 지금 링크가 쿨리발리라는 네, 이제 나폴리 수비수랑 그렇죠. 뜨고 있죠. 제가 이 선수의 스페셜 이제 영상을 보긴 봤는데 발 기술이 좋고 그리고 패스 볼줄이 좋은 선수더라고요. 약간 보누치나 보아탱을 보는 듯한 느낌. 일단 흑인 선수라서 약간 보아탱 느낌이 들었고 플레이 스타일은 약간 콘테가 보누치를 생각하고 이제 쿨리발리를 영입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이런 1대1 마크도 괜찮고 태클 이제 해주는 것도 좋더라고요. 뭐 일단 수비가 제일 작년 첫 경기도 수비가 문제였던 첼시였기 때문에 작년 시즌 내내 불안했죠 솔직히 말하면. 근데 뭐 첫 경기부터 드러나 제일 두드러지게 드러난 게 이바노비치의 두드러진 네. 하락세 뭐 첼시의 갑작스럽게 그렇게 하락할 첼시가 때가. 그렇게 붕괴할지 아무도 몰랐던 첫 경기였기 때문에 이번 첫 경기도 그 수비 라인이 제일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수비를 영입을 안 하지? 그래 믿고 가는 거죠 그 경험들을. 그 어디였지? 아 리버풀이었나 아스날이었나는 헥토르랑도 링크가 뜨던데. 리버풀. 네, 헥토르 같은 선수 왜 링크가 안 뜨는지 모르겠네. 뭐 알아서 하겠죠. 아 콘테가 알아서 하겠죠. 어쨌든 저는 이 경기도 약간 웨스트햄이 네. 지금 사정은 안 좋다. 만약에 8가 나온다면 무승부 정도로 보는데 8가 안 나와준다면 첼시가 이겨줄 것 같아요. 작년 마지막 경기도 첼시가 이겼더라고요. 1대0으로 히딩크 감독 있을 때. 이 경기가 근데 난타전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쵸. 왜냐면은 지금 전방에 전방에 첼시 전방의 선수들은 지금 폼이 좀 괜찮거든요. 바츄아이와 아자르 콤비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근데 어제 첼시도 경기를 가졌단 말이에요. 네, 그 저기 브레멘이라고 했는데 4대2로 이겼죠. 4대2로 이겼는데 그 콘테 감독이 그 라인업이 아마 시즌 개막전 라인업이 될 거라는 소리를 했대요. 근데 그 라인업에서 전방에 코스타, 그리고 바로 뒤에 받쳐주는 게 오스카, 그리고 양쪽 윙에 4-2-3을 썼죠. 그쵸. 양쪽 바로 윙에 우리가 알듯이 아자르 윌리안. 이런 식으로 써줬기 때문에, 뭐, 일단, 바츄아이나 트라우레 선수는 교체로 기회를 받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첼시가, 아자르가 이제, 지난 시즌에는 계속 죽어 있어가지고, 크랙에 이제, 부재? 그쵸. 라고 이제 해서, 지난 시즌 공격력도 같이 떨어져 버렸는데, 근데 이번 시즌 프리시즌 봤을 때 아자르 선수가 살아났어요. 그쵸. 제가 봤을 때는. 그 지난 시즌. 유로 2016 때부터 슬슬 살아나더니, 지난 시즌 말미부터 살아났, 마지막 그쵸. 두 경기에서 살아났죠. 그쵸. 두 경기 세 골이었나? 네, 넣으면서 살아났죠. 그 모습을 유지하면서 아마 이번 시즌 다시 에이스의 역할을 돌려받을 것 같아요. 벨기에에서도 유일하게 이제 그나마 살림꾼이었던 게 아자르였기도 했고. 네. 에이스 명패를 윌리안이 다시 아자르에게 넘겨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우리가 첼시 팬이라 좀 첼시에게 오래 한 것 같은데. 네. 다음 이제 진짜 이번 개막전 오프닝 데이에 빅 매치로 뽑을 수 있는 아스날과 리버풀 경기를 이제 네.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하죠. 아스날 홈이에요. 근데 아스날 홈이지만 불안한 게 이제 외질 코시엔이 뒤로 결정이죠. 지금 그러니까 저는 맨 처음에 두 팀 다 짚고 넘어갈게. 일단 아스날이 부재 선수가 많아요. 일단 유로 갔다 온 지루, 웨질, 코시엔 아까 말했듯이 3명 네. 결장에 메르트 사커가 프리시즌 중에 부상당했고 돌연히 부상을 당했고 지금 산체스랑 카솔라도 완벽한 폼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산체스도 지난 이제 코파 결승전에서 부상을 당했고 부상당한 상태에서 120분을 깨고 승부차기까지 했습니다. 카솔라도 제가 기사를 봤을 때는 카솔라도 장기 부상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죠. 안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만 봤을 때 6명이란 말이에요. 이 6명이 거기다가 지금 작년 시즌에 중원에 로시스키랑 뭐 아르테타 은퇴 이렇게 총 한 18명에서 10명 정도가 이제 없는 상태에서 경기를 해야 되는 거라 네. 아스날이 정말 어려운 경기를 할 것 같은데 그 와중에 리버풀도 전방에 스토리지가 부상을 당했어요. 또 부상 당했어 진짜. 이 유리모 아니 스토리지 너무 게르기야 얘가 막 나오면은 진짜 잘해. 뭐 부상이었던 애야 싶을 아니, 정도로 잘해. 그 수아레즈 있을 때는 부상 그렇게 한다는데 또 없어지니까 또 부상 엄청 타. 수아레즈가 약간 부적 같은 건가요? 뭐 아무튼 그런데 지난 시즌 14경기인가 뛰었으니까 그렇죠. 아 너무 괴력이야 근데 이렇게 부상 선수로만 봤을 때는 아스날이 전력 누수가 더 많단 말이에요 지금. 아 뭐 리버풀 계속 얘기하면은 일단 제임스 밀너가 지난 바르셀로나전에서 이제 부상을 당했어요. 그렇죠. 이제 밀너가 부상을 당하면은 이제 클롭 감독의 게겐프레싱에서 리버풀 선수 중에서 게겐프레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선수가 어떻게 보면 제임스 밀너 선수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밀너 선수가 발 뒤꿈치 이제 부상이라는데 좀 심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장기로 넘어갈 네. 것 같은 느낌이 드던데. 네 그래서 아무래도 리버풀도 좀 불안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그리고 이적생들 얘기를 해보면 아스날은 눈에 띄는 이적생은 사카랑 중원의 사카랑 수비의 홀딩 선수가 있는데 네. 이 사카 선수는 프리시즌에서 이제 저희가 경기를 볼 수는 없었지만 인상적이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새로운 아스날의 사령탑 이제 파브레가스 이후에 없던 그 중원의 스타일이 나올 것 같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그리고 그 사카 선수가 과연 첫 경기에서 얼마나 많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약간 궁금한 거고. 지난 시즌 이제 아스날이 코클랭 이제 수비형 미드필드 이제 확실한 수비형 미드필더가 코클랭밖에 없었죠. 그쵸. 그러면서 이제 엘네니가 종종 나오긴 했는데 근데 이제 사카가 들어오면서 이제 앞으로 뿌려주는 것도 가능하면서 전투적인 이제 그런 스타일의 선수가 들어왔거든요. 그쵸. 이제 그게 아스날한테 굉장히 큰 계좌가 이제 전방에 또 빠른 발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 중장거리 패스가 좋은 사카 선수가 이제 좋은 활약을 이제 아스날이랑 종합도 잘 맞을 것 같아요. 이제 리버풀은 마네 선수가 왔고 그리고 바이나이든 선수 또 누가 있죠? 클라반 선수가 들어왔죠. 일단 뭐 마네 선수와 바이나이든 선수 워낙에 주목을 많이 받으면서 이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심지어 마네 선수는 이번 프리시즌에 거의 모든 경기 출전을 한 것 같은데 그 경기들에서 봤을 때 특히 마지막 바셀 경기가 많이 인상적이었는데 그 마네 선수가 움직이고 나서 생긴 공간을 쓰면서 골이 많이 들어갔어요 생각보다. 네. 뭐 이러면서 아마 마네 선수는 당연히 이 스타팅 라인업에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랄라나하고의 조합도 꽤 괜찮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리고 바이나든 선수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저도 바이날도면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이번에 찬하고 바이나든이 나왔나요? 그랬죠. 엠레찬. 그러면서 약간 찬 선수도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선수고 바이나둠은 확실히 공격적인 성향만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둘이 호흡을 맞출지 과연 이번에 핸더슨이 들어올지는 일단 까고 봐야지 알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찬 선수와 핸더슨 두 라인업을 저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 핸더슨이 리버풀 지금 주장이잖아요. 네, 그런 아무래도 주장을 시켰다는 거는 기용을 확실하게 시키겠다는 거고 하면은 아무래도 찬하고 핸더슨이 나오고 이제 또 거기에다가 추가로 바이날둠을 쓸 수도 있고 뭐 다른 아무래도 엠레찬이 수비가 가능해요. 가능하죠. 일단 수비형 미드필더예요. 일단 그 공격적인 성향도 있긴 하지만 애초에 포지션은 수비형 미드필더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오히려 패스가 투박하다는 평가도 많이 받았던 선수지만 그래도 많이 뛰고 그만큼 이제 커버도 좋고 해서 이제 클롭 감독이 부임하자마자 뜬 선수가 엠레찬 선수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 핸더슨하고 바이널듬하고 뭐 엠레찬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그 정도로 하고 수비 라인 얘기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네. 저는 아스날은 지금 센터백이 없어요. 네, 뭐 이번에 코시엘이 결장하게 되면은 메테도 부상이고 메르테 자커 부상이고 없어요. 로폴딩이 나올 거고 로폴딩은 일단 제가 이제 주전 일단 붙박이로 나와야 될 것 같고 한동안은 그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나머지 한 명은 예, 저도 뒤져봤는데 이게 아스날이 역대적으로 봤을 때 항상 한 명씩 부상을 당하면 흔들려요. 특히 그 센터백 라인이 항상 흔들려요. 만약에 뭐 옛날에 봤을 때 뭐 베르마일렌 코실리 조합 때도 그랬지만 베르마일렌이 항상 부상으로 빠지면 그때부터 어느 순간 순위 변동이 많아지고 메르테 자커가 들어갔는데 거기서 너무 느려가지고 이제 실점하는 장면이 나오고 막 그랬죠. 근데 뭐 뒤에서 최 워낙 든든한 최우라는 키퍼가 네, 버티고 있으니까. 있으니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아스날은 수비만 잘 갖춰준다면 이번 경기 라인업은 정말 튼튼하거든요. 네. 수비가 관건일 것 같아요. 두 경기 다. 리버풀도 약간 밀러 선수가 빠진 왼쪽 윙백은 그래도 모레노라는 선수가 있으니까 이게 모레노가 그 공격 세비야에서 공격적인 성향이 이제 두드러지면서 리버풀로 데려왔거든요. 그쵸? 근데 공격에서는 번뜩이는 움직임이 많은 선수예요 분명히. 그쵸. 근데 수비적인 면에서는 너무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클롭 감독이 못 믿어서 밀너를 왼쪽으로 쓰기도 했다가 뭐 그랬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밀너가 거기다가 부상이에요. 뭐 왼쪽 경 이제 풀백으로 뛰면서 좀 이제 잘 해줬다는 평가도 있는데 아직은 그래도 조금 어색하다는 그쵸. 평가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리버풀이 링크가 뜨는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헥토르 선수 켈런의 이제 헥토르 선수랑 이제 AC 밀란의 데실리오 이번 그 이탈리아 그렇죠. 왼쪽으로 나왔던 데실리오 전 데실리오 선수도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데실리오도 영입하면은 잘 괜찮은 영입 같은데 이렇게 링크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둘 중 하나는 진짜 영입을 해야 영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일단 오프닝 이 경기에서는 모레노 선수가 일단 나올 것 나와야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센터백에 로브렌이랑 클라반 선수 그리고 오른쪽엔 뭐 클라인 선수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네, 지금. 왜냐하면 리버풀도 지금 양쪽 윙백 자원들을 다 웬만히 임대를 보내고 네. 뭐 이런 상태라 뭐 플라나건도 임대를 갔고 하여튼 웬만한 선수들 다 임대를 가 있는 상태라. 아 플라나건 임대 갔나요? 네 최근에 임대를 갔어요. 그래서 뭐 자원이 없어요. 뭐 게다가 중앙에도 지금 스크르텔 나갔죠. 나갔죠. 콜로툴에 나갔죠. 없어요. 그리고 저기 누구냐 사코는 지금 2군 보냈다고 들었어요. 없어요. 클롭 감독이 2군으로 보냈다고. 아 사코 잘해줬는데 그 다이어트 약 하나 잘못 먹어가지고 예 이래서 운동 선수들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박태환 선수도 마찬가지고 안타깝죠 진짜 전성기 선수였는데. 일단 뭐 아 그래도 조엘 마티프 선수를 이제 시즌 끝나자마자 데려왔잖아요. 그렇죠. 예, 마티프 선수도 아마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티프도. 뭐 일단 봐야죠.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땐 로브렌 클라반 이 조합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일단 뭐 공격수라기보다 이제 저희가 공격 라인을 이제 좀만 생각해 보면 아스날은 어쩔 수가 없이 월코시 전방에 나올 거고 이선 자원이 워낙 많은 게 아스날이라 이선은 정확히 예상이 안 되긴 하는데 뭐 웨즐이 빠지는 게 그래도 좀 크긴 크죠. 근데 웨즐 자리는 그래도 카솔라 아직 100% 아니어도 카솔라가 맡아줄 거고 양쪽 윙에는 지금 월코시 빠질 수 있으니까 챔벌레인이랑 산체스 정도 아니면은 산체스가 올라가고 월코시랑 이제 챔벌레인 양쪽 윙도 예상은 하는데 이번에 벵거가 이제 월코스 쓴다고 이번 맨체스터 시티전 경기 끝나고 월콧을 공격수로 쓸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산체스 선수가 아직 부상에서 완벽하게 회복이 안 된 것 같아서 저는 이 경기도 솔직히 정확하게 선발로 나올지 모르겠거든요. 산체스 선수는 제가 봤을 때 교체 정도 생각하고 저는 챔벌레인이랑 카솔라 그리고 윌셔가 이번 경기 스타팅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윌셔 선수가 작년 시즌 말미에 다시 컴백을 해서 나쁘지 않은 폼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예. 확실히 찔러주는 패스가 지난 이제 바이킹과의 이제 친선 경기에서 8대 0 승리했던 그 경기를 보니까 찔러주는 패스가 확실히 아직 있더라고요.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뒤에는 받쳐주는 게 확실히 램지가 받쳐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자카 선수도 나올 거 있고. 뭐 아스날은 이 정도 예상해 보면 리버풀은 지금 리버풀 스터리지가 없기 때문에. 스토리지 부상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오리기밖에 안 보여요. 벤티케를 지금 안 쓸 거라고 클롭이 거의 확정을 지어놨기 때문에. 네. 아, 그리고 오리기 아니면 피르미누? 아, 그쵸. 피르미누 정도? 피르미누가 전방으로 간다면 이선에 쿠티뉴랑 마네, 렐라나 이렇게 셋이 나올 거고. 네. 뭐 만약에 피르미누가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 랄라나가 교체로 들어올 가능성이 약간 있어 보여요. 근데 이제 피르미누랑 이제 피르미누 그리고 누구였죠? 아 갑자기 쿠티뉴? 아니 랄라나? 오리기? 오리기 피르미누랑 오리기는 아무래도 톱 자원으로 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클롭 이제 감독의 전술상 개겐 프레싱을 하기 위해는 전방부터 이제 톱 자원도 압박이 들어가줘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활동량이 많은 선수 예, 일단 스터리지가 부상인 상태에서면은 활동량이 많은 톱 자원을 계속 쓸 것 같아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팀 다 지금 프리시즌에 컨디션 좋거든요. 성적도 괜찮고 지금 이제 그 아스날 같은 경우가 친선 경기 전적이 4승 1무예요. 다 이겼어. 다 그러니까 패배가 없어요 일단 아스날은. 네, 라싱하고의 1대1 무승부를 제외하면은 4승 1무예요. 뭐 그렇게 치면 리버풀은 패배가 몇 경기 있긴 한데 한 경기 있어요. 아, 두 경기. 그쵸. 어제 이제 마인츠와의 경기가 그쵸. 하루 만에 마인츠와의 경기를 왜 바르셀로나 전 근데 전과. 그건 약간 예, 이거는 솔직히 때문에. 체력 빼면은 마인츠 경기 빼면은 그래도 그러니까 7승 1패예요. 7승 1패. 두 팀 다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매우 분위기가 좋은 상태인데 네. 아스날 같은 경우는 이 주축 수비가 없다는 게 이게 약간 불안한 거고. 그리고 일단은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리버풀하고 약간 비교되는 게 빅클럽하고와의 이제 친선 경기가 없어요. 아스날 그쵸. 같은 경우는 에미레이츠 컵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에미레이츠 항공사에서 하는 주최하는 약간 그런 컵대회를 따로 이제 친선 경기에 매번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ICC에 안 나가고 그래서 이제 에미레이트가 스폰하는 다른 클럽들 뭐 라싱이라든가 뭐 그 멕시코의 과다라하라 뭐 바이킹 FK 뭐 이런 팀들하고와의 이제 그 에미레이트 컵을 가졌고 왜 이제 AC밀란도 에미레이트랑 근데 AC밀란은 저기로 갔더라고요. ICC 갔더라고요. 네, 그리고 리버풀 같은 경우는 뭐 ICC 컵 대회를 가서 뭐 첼시, 밀란, 로마, 바르셀로나 빅클럽하고 경쟁을 해서 첼시전 빼면은 다 이겼죠. 그쵸. 네, 밀란 2대 0승, 로마 2대 1승, 바르셀로나 4대 0승. 네, 그래서 아무래도 친선 경기 성적만으로는 리버풀이 좀 더 우세하지 않나. 그리고 리버풀이 엄청 많이 했네. 8경기를 했네. 신선 경기를. 오히려 힘이 빠져서 오지 않을까. 아, 이 마인츠전처럼 하면은, 예, 마인츠전 보면은. 뭐, 여기는 워낙에 시스템 잘 됐으니까 그 컨디션 다 끌어올려서 나올 거라 생각하고. 네, 훈련하고서 토한대잖아. 저희 클럽 감독이랑 뭐, 투헬 감독, 뭐, 그리고 저기 누구냐, 또, 포체티노 감독. 아니, 독일 성애자들이야, 이거. 포체티노 감독, 이런 감독들 밑에서 이제 훈련을 하면은 경기 끝나고 토한대. 막 좀. 뭐, 어쨌든, 약간 아스날은 수비가 문제인데, 리버풀도 약간, 리버풀은 원래 항상 수비가 좀 불안하니까. 그런 건 같이 문제인데, 반면 리버풀은 그래도 이제, 아까 말했듯이 성적이 굉장히 좋잖아요. 빅클럽 대상됐고. 네. 그러니까 그 약간, 점은 이제, 분위기죠 아무래도 일단 친선 지금, 경기이니까 지금 무서울 게 없는 팀이 어떻게 보면 리버풀이에요. 바세도 4대0 이겼는데 네, 뭐, 내가 그래, 무서울 게 어딨어 이런 거고 네. 일단 뭐, 친선 경기 성적이 리그 성적하고 반비례한다는 썰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바르셀로나 4대0 승리에 이제 분위기는 잘 이끌고 나가지 않을까. 뭐 마인츠와의 경기는 팬들도 그렇게 중요하게 안 여겨요. 뭐 24시간도 안 돼가지고 독일로 넘어가서 잉글랜드에서 독일로 넘어가가지고 경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그리고 이 두 경기에 키를 뽑자면 리버풀은 둘 다 이적상에 뽑을 건데 사디오 마네 리버풀은 마네 그리고 아스날은 사카 이 두 선수가 얼마나 잘해주냐에 따라서 이 두 팀의 이 경기 성적이 달릴 것 같아요. 전 아스날은 산체스 아니면 월콧의 활약 여부를 봅니다. 전 산체스 못 나올 것 같아서. 산체스 아니면 월콧. 왜냐면은 그 점이거든요. 잘해서 뽑았다기보다는 얼마나 해줄 거냐에 따라서 뽑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월콧이 이번 맨체스터 시티와의 친선 경기에서 한 골 1도움인가 아니면은 두 골인가 했을 거예요. 저도 그 경기를 제대로 유튜브가 짜증나가지고 안 봤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월콧이 만약에 그 경기처럼만 해준다면은 예, 좋은 경기가 될 좋은 이제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지난 시즌 리그 경기처럼 만약에 잠수를 하게 된다면은 이제 또 리버풀한테 말리겠죠. 아무래도 고전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리버풀이 바르셀로나한테 4대0으로 이겼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EPL에서 바르셀로나 축구를 하는 거는 아스날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또 관점이 좀 있지 않을까 네, 싶어요. 이번엔 먼저 예측해보세요. 어떻게 될지. 이거 힘든데? 힘들면 무슨 거예요? 나는 리버풀 2대 0승. 전 이번에도 이거 무승부. 무승부 아니 그러니까 저는 무승부만에 리버풀 승리 보긴 하는데 아스날이 이기기엔 좀 힘들어서 무승부를 예상한 거라 그러니까 무승부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 리버풀이 이길 것 같은 마음이 약간 60%예요. 난 아스날이 최전방에 지루랑 산체스가 지루 빠지고 산체스가 제폼이 아닌 거랑 이제 월콧을 써야 된다는 그 점이 좀 그리고 외질이라는 뿌려줄 수 있는 창조적인 플레이어가 또 빠진다는 점 그렇죠. 이제 그런 점이 이제 약간 아스날을 약간 답답하게 끌고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모라타, 라카제트, 이과인 다 까였으니까 최전방을 없어 아스날 없어.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일단 여기까지예요. 아 혹시 리그 우승 피무치기 한번? 우승 피무치기 한번? 아 역시 이런 건 개막 전에 해야. 그렇죠. 개막 전에 해야. 아무리 내가 첼시 팬이라도 이번에도 힘들 것 같은데. 첼시 힘들어 보이긴 해. 나도 첼시 팬이지만 아직은 힘들어. 왜냐면 아직 첫 부임이라 콘테 감독의 스타일이 이번 시즌에 입힌다 해도 우승은 힘들 것 같아요. 약간 지난 시즌 리버풀처럼 어떤 경기는 엄청 잘하고 어떤 경기는 엄청 좀 이제 좀 뭐라 하지? 좀 못하고 예, 그런 경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원래 맨시티가 최근에 우승할 때 주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1년 건너 1년이라는 그 건너기 그 공식이 작년에 깨졌단 말이죠. 레스터라는 팀 때문에 깨졌는데 이번에도 원래 맨시티라는 팀은 원래 전력이 워낙에 좋은 팀이니까 거기에 펩까지 들어왔어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올 시즌은 그래도 맨시티가 우승하지 않을까. 맨시티의 단점이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네. 네. 나도 그래서 아직 개봉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는 맨시티 예상합니다. 나도 맨시티 할라 했는데 그럼 딴 팀 골라야 되네. 딴 팀 골라야죠. 똑같은 팀 하면 안 되지. 그럼 피를 못 묻히지. 지난 시즌에 레스터가 승격한 지 2년 만에 이제 우승을 했잖아요. 아이. 그래서 혹시 본머스 그런 본머스가 지금 딱 맞아. 지난 시즌 15위 했지. 레스터보다 한 단계 떨어지는데 혹시 본머스의 돌풍을 아니 본머스가 역입을 해서 뭘 했어. 본머스의 돌풍을 한번 아 뭐 장난이었고 이거는 또 저는 토트넘? 토트넘 아 첼시 팬에 이거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럼 그냥 한번 첼시 걸어볼까? 아 맨유 걸자? 맨유? 맨유 한번 걸어보자. 그래도 돈 많이 썼는데? 네 돈 많이 썼는데 돈 한번. 많이 쓰고 그래도 무리뉴라는 이제 감독이 왔는데 한 맨유 한번 걸어보자. 아 우리 선택에서도 이렇게 에이클라시코가 결국 맨체스터 더비 맨체스터 더비를... 맨체스터 클라시코 맨클라시코가 맨클라시코 아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슈퍼컵들이 이제 속속들이 열리죠? 이제 15일에 이제 UEFA 슈퍼컵 세비야하고 저기 어디죠? 네.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아 10일 수요일에 그리고 15일에 독일 슈퍼컵 바이에른 뮌헨이랑 레버쿠젠이란다 도르트문트 그리고 이제 스페인 바셀이랑 예 바르셀로나랑 세비야가 그래서 2관왕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제 초반 분위기에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뭐 이제 저희가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이 정도인 것 같은데 네, 이 정도예요. 다음 주는 우리 뭐해죠? 다음 주는 너 여행 하고... 가서 쉰다며. 맞네. 너 여행 가서 쉰다며. 다음 주는 뭐 우리 박한식 그 해설께서 좋은 글 남겨주실 거니까. 아 다음 주는 제가 오랜만에 한번 펜대를 한번 잡아볼까 합니다. 그 글. 일단 주무시지 마시고 열심히 읽어서 리뷰와 아마 이 슈퍼컵 리뷰와 리그 리뷰를 같이 하고 아마 올림픽 우리가 8강을 간다면 올림픽 경기도 리뷰가 돼 있을 것 같은데 나 그럼 몇 경기 해야 돼? 몇 경기 해야 돼? 잠깐만 박한식 해설의 능력을 믿고 아, 나 다음 주 한가하긴 한데 다음 주 박한식 해설의 능력을 믿으면서 그 축구 이 저품격 서민 축구 방송 축구 한 주의 세 번째 이야기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로그 이제 안 놀리고 한번 글 한번 써볼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들어주시면 수고 많으셨습니다.